장화 신은 고양이 같은 눈빛 내 맘 다 훔쳐갈 것 같지만 좋아 그대만 허락할게요 채모를 먹고 이렇게 예뻐 beautiful girl 스치는 남자들마다 그냥 못 지나가 평범한 말투 속에 넘쳐 흘러 애교 I will get your kiss 비도 말도 못 걸어도 별거 아닌 장난에 이미 난 반쯤 넘어갔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떨리는지 장화 신은 고양이 같은 눈빛 내 맘 다 훔쳐갈 것 같지만 좋아 그대만 허락할게요 이제는 못하겠으니까 표현할게 넌 눈빛이 예쁘고 귀여워 솔직해 난 이미 홀린지 좀 오래됐어 예전부터 천사 같은 미소에 이미 머릿속에 너뿐이죠 오늘따라 이렇게 예쁜 건지 장화 신은 고양이 같은 눈빛 내 맘 다 훔쳐갈 것 같지만 좋아 그대만 허락할게요 그대가 유일하죠 말도 못해요 많이 순진해 그래서 불안해 너에게 모든 걸 쏟아붓겠지 아마도 더 갈 데가 없을 때까지 가겠지 난 미련감이 나 키웠어 Oh you Just only you 그대가 유일하죠 말도 못해